보인다. 무지개 짙은 넌 내 가슴 깊이 파고든다. 세상에 가득 찬 거칠은 거짓은 오히려 나를 용감하게 만드는 거야. 너라서 아무렇지 않나, 그래서 아무렇지 않나. 어둠 조이 너라 생각 내 머릿속에 깊이 뿌리 내려. 아무리 주기를 꺾는데도 빛바람 불어 흔들어대도 넌 이미 활짝 펴버린 내 flower. 어둠에 숨은 꽃 가시가 피었어. 날 찌른 듯도 나를 알려준, 나를 보여준 너는 나만의 꽃이니까. 영원히 네가 내 맘에 핀다면 난 다쳐도 돼, 다쳐도 돼. 내 차고 흐르는 상처 자국은 너를 위해 있을 뿐이야. 날카로운 너의 가시 나에게 줘. Cause you're my flower. Give me that. 괜찮냐고 물어보지 마. 너를 향한 마음이니까. 내리는 비를 가려주려 내 등은 하늘을 향해. 늘 웃음 지는 법 어디서 내가 넌 깊숙이 피고 있어. 너에게 다가가면 상처나겠지만 그래도 도발은 널 감싸줄 거야. 어둠에 숨은 너 가시가 피어서 날 지른 데다 나를 알려준, 나를 보여준 너는 나만의 꽃이니까. 영원히 네가 내 맘에 핀다면 난 다쳐도 돼, 다쳐도 돼. 내 차고 흐르는 상처 자국은 너를 위해 있을 뿐이야. 날카로운 너의 가시 나에게 줘. So 좀 길고 몸을 타고 만끽하라. 아름다움을 넌 만끽하다. 날카롭게 변해가며 가시도다. 찔러가도 너라면 나는 좋아. 나를 알려준, 나를 보여준 너는 나의 유일한 이유. 영원히 네가 날 기억하.